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울음이 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남아 어떤 빛은 다와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날 어두운 밤 외로운 별처럼 다 얼음 빛나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별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품을 거야 I got you 지극 같은 만들 속 서로 잡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밤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내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람 이곳에서 We shine it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에 Shine, please smile Oh, let us fly up the night